우리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복.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고받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코미디 프로그램의 제목이 뭔가 하면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과거 한 20, 30년 전에 이런 부흥회나 또 길거리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통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이 쑥 들어갔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너무 기복적이다라는 비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성경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복을 비판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긴 말씀인데 오늘 무엇으로 맨 처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팔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참 많이 복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 이 말이 당연한데도 이 말이 비판을 받는 것은 거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보통 세상이 말하는 복은 두 가지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입니다. 소유.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이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죠. 많이 가졌는데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가져봐도 허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또 한 가지는 환경, 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여건이 이게 아니라 저것이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이 괴로운 상황을 벗어난다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만, 이 괴로움만 벗어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소유나 환경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입니다. 존재.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바로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온 대지가 살아나서 좋습니다. 또 여름이 오면 아 여름은 수풀이 우거지고 생명력이 넘치니 참 좋습니다. 가을이 오면 이 가을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사색할 수 있으니 가을은 그 가을대로 좋습니다. 겨울이 오면 아 이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하얀 눈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디를 갔다가 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행복합니다. 왜요? 그 존재가 이미 행복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반대의 사람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서 알레르기 때문에 싫으니 아이고야 빨리 여름이 돼야지. 여름이 되니까 아 이 여름은 덥고 땀이 나서 싫으니 빨리 가을이 돼야 되겠구나. 가을이 되었더니 이 가을은 처량하고 우울해서 싫으니 어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고 보니까 춥고 움츠러들어서 어서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늘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유명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삶 뭐예요? 완전히 만족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이 말은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뭡니까? 나는 그의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그의 양이 되었다면 내 존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잘 음미해 보세요. 그것은 존재의 복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은 복을 구하지 마시고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구하라고 하지 말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죄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한 죄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1편 1절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50편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말씀 이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괴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 좋을 텐데 오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긍정이 아닌 부정의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그것은요, 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시카고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를 들어가는데 가이드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알려주는 정보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동네를 다닐 때에 이 동네를 다니다가 꼭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이상하다 싶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혹 들어갔더라도 빨리 그것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일 먼저 알려주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시카고는 곳곳에 슬럼가, 빈민가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을 어슬렁이다가 그만 생명을 잃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가이드분이 하고 많은 관광 정보 중에서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피하십시오,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도 이런 차원이죠.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1절은요, 우리 사람이 이 악에 빠져드는 단계와 과정들을 잘 보여줘요. 무슨 말인가요? 세 가지 동사가 있죠? 따르고, 길에 서고, 자리에 앉는다. 먼저 악에 빠지는 첫 번째는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이게 악에 빠져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인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죄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아예 죄 가운데 자리를 앉고 자리를 틀고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여러분, 오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라고 알려주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고 알려주셔도 거길 나오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이 죽음의 길, 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고 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그 악을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갔던 시카고를요, 실제로 우리 차가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한 동네를 들어갔는데 이 동네가 컴컴하고 인적이 없어요. 분위기가 음산합니다. 딱 봐도 위험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이 얼굴이 막 달라지고는 핸들을 급히 돌려서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도 잔뜩 긴장을 했다가 빠져나와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악한 길이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라면 속히 거길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어떤 사람, 오늘 이 1절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 악한 죄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평생 복이라고 여겼던 그 재물을 한순간에 다 포기합니다. 다 나눠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삭개오는 이 재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악한 죄길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악한 죄길에 있으면 아무리 가져도 불행합니다. 악한 죄길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행복해 보여도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아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죗된 길을 걸어왔는지 그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죄의 길은 끝은 사망이요 죽음인데 우리가 왜 복된 사람입니까?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가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디의 길을 벗어났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무엇이 가장 복된 인생인가? 악한 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가 악한 길, 죄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다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사람. 여러분, 2절에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묵상은요,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소가 음식물을 먹어서 한번 씹고 또 다시 꺼내서 또 씹고 다시 또 씹고 하는 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곱씹어서 생각해서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곱씹어 생각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일종의 묵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꼭 성경이 아니라도 가령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은요, 곱씹어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생각을 떨쳐버려도 또 떠오르고 밥을 먹어도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대화를 해도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일종의 묵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묵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묵상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묵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이 다윗은 나라 안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로다. 뭐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이제까지 전쟁에서 했던 공로보다도 다윗이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울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곱씹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종의 묵상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묵상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불쾌한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미움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증오심을 자기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증오심이 생겨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삶에 이 마지막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릇된 묵상이에요. 묵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계속 곱씹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완전히 눌려서 비참한 종국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시간들은 어떤 생각이 자리합니까?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늘 남아서 나에게 묵상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파괴적이 되게 하는 묵상을 물리치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무엇을 묵상하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 내 안에 상처로 남는 그런 말들을 묵상하면 그것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파괴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다른 그 부정적이고 미움과 증오의 생각들이 늘 묵상되는 사람 얼굴이 컴컴해집니다. 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늘 묵상되는 삶. 이번에 이 대신방을 제가 하면서 제가 체험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신방을 이 사모한 가정들마다 그에 꼭 맞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아주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제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 말씀을 정할 때 어떤 때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기 전까지도 아니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근데 어느 가정은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오늘 신방 때 주신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개인적으로 묵상한 그 말씀입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저녁에 신방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오늘 시편 이 1편 말씀을 제가 그 가정에 전했는데 신방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우리 손주에게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려주는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사실은 아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신방 갔을 때 다시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뿌리,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하나님께 내리는 사람. 오늘 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에. 근데 어떤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떨까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걱정이 없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늘 푸릅니다.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릅니다. 또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나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인 켈리 교수라는 그분이 전도자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양복에 이 장미꽃을 이렇게 꼽고 자주 꼽았는데 신기한 것은 이 꽃이 한참을 지나도 하루 종일 지나도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 청청한 거예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학생들이 아니 어떻게 교수님 그 꼽은 꽃은 그렇게 시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교수님이 양복 안쪽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 양복 안쪽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 그 꽃병이 조그마한 꽃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이 꽃이 물에 꽂혀 있으니까 늘 언제나 마르지 않고 푸르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켈리 박사가 항상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사람이 시들지 않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뿌리를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둬야 합니다. 우리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은 아무리 인생에 가뭄이 오고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내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가 한 친구 집을 자기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친구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 여동생이 보니까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습니다. 몸이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심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가 예술에 대한 그 정서가 굉장히 발달해서 음악과 미술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놀란 것은, 이 소녀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한 얼굴을. 이 교수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약 네 처지였다면 난 아마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텐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밝은 얼굴로 생활할 수 있니? 뭐가 너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만들어 놓았니? 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음악을 듣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이 가족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 친구 되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환한 얼굴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인생에 가뭄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역경이 오면 왜 우리 얼굴이 일그러집니까?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아무리 역경이 와도 늘 푸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뿌리를 둠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한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